신탁이 맞았구나. 내가 본 미래가 맞았구나. 이 아이로 인해 이제 난 이 불멸의 저주를 끝내고 무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. 인간의 수명 고작 100년. 돌아서 한 번 더 보려는 것이 불멸의 나의 삶인가? 너의 얼굴인가? 아, 너의 얼굴인 것 같다.